그나마 바쁘지 않을까. 화요일도 성급해 보이지 안 그래. 수요일은 뭔가 어정쩡한 느낌. 목요일은 그냥 내가 왠지 싫어. 이번 주 금요일 시간 어때요?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. 시간 안 달려라. 시계로도 보태고 싶지만 마인드 컨트롤 미쳐가 달콤해. 이 남자 도대체 뭐야. 사랑에 빠지지 않고 못 이기겠어. 온종일 내 마음은 저기 시계 않고는 못 베기겠어. 돌아